본문은 레아와 라헬이 서로 애정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인간 본유의 욕망 속에서 경쟁하는 삶이 얼마나 많은 대가와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줍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정과 사랑을 받으려는 경쟁하는 삶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은 아닙니다. 이 두 여인과 또 그들의 경쟁에서 야곱에게 주어지게 되는 여종들 빌하와 실바를 통해서 얻어진 열두 아들은 야곱의 집안에서 계속해서 갈등을 빚게 되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또 같은 것을 반복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여기 열두 아들에 대한 이름의 의미를 계속해서 설명하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이들이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에 중요한 인물들,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인물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야기의 주제는 오늘 본문 이야기의 주제는 이 두 여인의 갈등만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라반과 야곱 사이의 갈등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의 갈등이라는 것, 이 문제를 성경은 다루는 것이죠. 야곱은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해서 쌓아놓은 게 없다는 것을 라반에게 말하게 되고 떠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라반은 야곱으로 인해서 자기의 부가 번성케 된 것을 알기 때문에 더 머물기를 원하죠. 야곱의 모든 결정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축복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자신이 적게 얻을 계획을 제안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얀 양이 점이 있는 새끼를 낳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야곱은 점이나 얼룩이 있는 새끼를 자기 몫으로 하기로 제안하고 교활한 라반이 가만히 있을 리 없죠. 양 중에서 점이나 얼룩이 있는 것들은 아예 미리 골라내서 사흘길이나 떨어지게 해서 아주 하얀 양들만을 야곱이 돌보게 만듭니다. 야곱은 비록 임신이나 수정기간 동안에 확실하게 눈에 들어온 것이 태아에게 영향을 준다는 당시에 이런 속설들을 이용을 하지만 성경이 보여주려는 것은 이런 마술적인 무슨 능력이 있었다 이런 게 아니라 야곱의 이런 행동이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성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지 기만적이고 적대적인 사람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어떤 의심스러운 관습이나 마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상당히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아주 신비롭게 혹은 이상한 어떤 마술적 힘을 의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수많은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레아와 라헬 그리고 라반과 야곱의 이야기하고 상당히 비슷하죠. 그러나 이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취해야 하는 방식과 태도가 뭔가 하는 걸 분명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남편의 사랑을 얻지는 못했지만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결국 그리스도의 계보의 조상인 유다를 레아에게 주셨습니다. 라헬 또한 오래도록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다루시면서 나중에 이제 아들을 주시죠. 요셉과 베냐민인데 우리는 어쩌면 라반과 같은 사람들 속에서 살아간다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불신자들과 경쟁하는 방법, 살아가는 방법이 어떤 것이어야 하느냐,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공과 결과는 결코 우리의 똑같은 비열한 방법에서 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똑같이 우리도 비열하면 비열하게 또는 속이면 속이는 방법으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공과 결과는 결코 우리의 똑같은 방법, 그런 그 방법을 취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그 존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야곱이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다. 야곱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다 하는 그 근거에서 오는 은혜라는 것이에요. 라반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인 야곱을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이 불신 세상에 모든 라반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동일한 메시지를 알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는 그것을 기대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야곱 같은 우리들 아직도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여전히 참 온전한 신앙으로 응답하지 못하는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우리가 거듭난 회심한 하나님의 백성일진데, 그 존재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우리는 세상의 라반들에게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 하나님의 백성이 취해야 하는 태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라반 같은 사람들 앞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또는 레아와 라헬 같은 갈등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삶의 시간들을 보내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하는 마땅한 방법과 태도,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로 저희가 행동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을 통해서 라반과 같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